흐르던 징글벨만이 우리 별을 슬퍼했죠. 쌀눈이 녹으면 그대가 떠올랐고 꽃피는 봄이 오자 그대가 보고 봤죠. 얼어붙었던 내 맘 따스한 햇살 속에 다 조금씩 녹아내렸죠. 그대 돌아와줘요. 돌아와줘. 내가 떠나보냈죠. 아름다워해요. 다시 돌아와줘요. 그대를 사랑해요. 이제야 알았어요. 늦지는 않았겠죠. 다시 돌아와줘요.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낸 건 태어난 후론 처음이었죠. 외로웠죠. 하지만 내겐 그때보다 더 난 여자가 올 거라 믿었죠. 긴 겨울이 가고 결국 봄이 오고 꽃들이 만발하고 그 누구를 만나도 그대가 나에게 주었던 사랑 난 잊을 수 없었어요. 그대 돌아와줘요. 돌아와줘. 내가 떠나보냈죠. 아름다워해요. 다시 돌아와줘요. 그대를 사랑해요. 이제 알았어요. 늦지는 않았겠죠. 다시 돌아와줘요. 뜨거운 여름에 너와 나 우리만의 겨울을 만들어봐요. 돌아오는 25일 뜨거운 태양 아래 우리만의 크리스마스를 노란 햇살 사이로